오산독산 체육경기 대회 폐막식이 25일 평양의 빙상관에서 있었습니다. 관기부문 일꾼들, 체육인들, 근로자들, 청년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 폐막식에서는 경기 대회 성적이 발표되고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단체와 선수들에게 우승컵, 메달들이 수여됐습니다.